러시아의 인터넷 출판 보도물들은 예제도 내분이의 너보수지 올라지 보수도가 비주 포르마타 루 프리미아 베리미온이 7월 29일과 30일을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고 좀 교육고 좀으로 훌륭히 일떠선 우리나라의 자연 박물관과 중앙 박물원을 소개했습니다.